돌아간 너의 앞에 설 때 눈 마주쳐 서로 마주 볼 때 내 눈 피하지 마 어디 본데 고개 돌리지 마 얼굴 보게 나는 원해 솔로 솔로 돌아왔어 솔로 솔로 너무 오래 걸려서 다시 오는 길 너무 고민돼서 네게 가는 길 다시 갈게 너 기다릴래 다시 또 다시 그런 순간 너 매 순간 더 널 잊지 못해 더 바랄게 눈치 없이 더 원할게 양심 없이 이제 놓칠 수가 없어 난 떴다 맘 가는 대로 맘 가는 대로 더 갈래 너는 몰라 절대 몰라 넌 yeah 알아줘 날 받아줘 날 좀 yeah 더 원할게 yeah 이제 놓칠 수가 없어 대체 왜 손 잡길 원해 많은 사람들은 너를 잡길 원해 다들 혼자 보고 싶어 인당 놔주겠어 너를 보는 남자들은 예쁜 상상을 해 어떻게 그래 내가 봐도 넌 그래 내가 봐도 기나다 내는 그렇듯 너 보면 고마워 계속 이렇게 남에 달려 하나요 계속 모르는 척 어떻게 하나요 너 기다릴래 다시 또 다시 그런 순간 너 매 순간도 널 잊지 못해 더 바랄게 눈치 없이 더 원할게 양심 없이 이제 어쩔 수가 없어 난 Thank you.